게 서툰 사람인가요? 나는 사랑마저도 서툰가 봐요. 꼭 한 걸음씩 더딘 사랑이었죠. 이젠 알고 있지만 되돌릴 순 없겠죠. 우리 같이 걷자. 조금만 더 힘들지 않을 만큼만 알 수 없는 이 사랑도 언젠가 끝은 있겠죠. 말해줘요 언제인지 이 걸음 멈출 수 있게. 시작이 없는 끝이라서 혼자 울어요. 먼저 배우나 봐요. 나는 처음이라 더 힘든가 봐요. 곁에 있어도 혼자였던 이 사랑 아마 모를 거예요. 내 맘 사랑이란 걸 같이 걷자. 조금만 더 힘들지 않을 만큼만 알 수 없는 이 사랑도 언젠가 끝은 있겠죠. 말해줘요 언제인지 이 걸음 멈출 수 있게. 시작이 없는 끝이라서 혼자 울어요. 점점 지쳐가네요. 시간도 천천히 가요. 어떻게 다 잊을 수 있을까요? 서로 몰랐었던 그때 그날로 돌아가고 싶죠.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내 맘은 커져만 갔죠. 끝이 없죠. 눈 감아도 눈물을 막을 순 없죠. 서둘러서 걷다 보면 한 발씩 멀어지겠죠. 지나온 길을 돌아가죠. 혼자 걸어요.